우리의 주체 위성들은 박근혜 역조 패당의 가스로운 방해 책동을 박차고 만리 창공 높이 계속 솟구쳐 오를 것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 우주에로 뻗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에 어른이 나간 박근혜 역조 패당이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위성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추태를 부리고 있어 국제적 비난과 망신거리로 되고 있다. 얼마 전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논화된 괴뢰 패당의 대결 난동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이날 우리 대표는 공화국의 정당한 위성 발사와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에 대한 일관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하여 만장의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시종 우고지상을 해가지고 우리를 걸거둘 기회만을 엿보던 괴뢰 대표라는 자가 우리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막무가내로 발언권을 얻고는 국제사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만은 예외라느니 북이 유엔 안보리 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죄처됐다. 지어 이자는 금지된 활동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정당화하려는 북의 어떤 시도도 위법 불법이라고 함부로 골고드는 추태를 부리었다. 이에 우리 대표가 즉시 사리정연한 론고와 관련법에 기초하여 면박을 주자 이자는 또다시 마이크에 대고 북이 위성을 발사한 진짜 위더는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느니 북의 유엔 성원국 자격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고 분별을 잃고 지랄발광하였다. 회의장을 소란케 한 이자의 난동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무례무도하였으면 회의 참가자들 모두가 비난과 저주를 보내었겠는가. 초보적인 레이도 모르고 주변 감각도 없는 괴뢰 패당의 이번 추태는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 책동 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 기상과 위용에 질겁한 자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 중에 불과하다. 나라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위성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 권리이다. 우리의 위성 발사가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이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보편적인 권리 행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위성 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결의 위반이니 위법이니 뭐니 하고 골고둔 괴뢰 패당의 망동은 무지무도한 생억지에 불과하다. 사실 박근혜 역적 패당이 떠드는 그 무슨 유엔 결의라는 것들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벗어난 미국 주도의 강권과 전행의 산물로서 우리는 애당초 공정성과 적법성, 도덕성이 깡그리 상실된 그런 날강도 문서를 인정해 본 적이 없으며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다. 더욱이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미국의 식민지 괴뢰 따위가 감히 자주로 전업 높고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걸거두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역겹기 그지없다. 유엔 헌장이나 우주조약의 그 어디에도 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를 하는 것이 비법 불법으로 되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 성원국들의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제멋대로 침해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문제로 된다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문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남의 힘을 빌어 얼치기 위성을 발사한 괴뢰들 역시 국제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의 놀라운 위성 개발 속도에 아무리 속통이 뒤틀린다 해도 국제무대에 나가 시비중상하려고 작정했다면 이런 초보적인 리치나 상식쯤이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괴뢰 패당은 우리의 위성 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무턱대고 부정하고 걸거들기 전에 대결광증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유엔 헌장과 우주조약의 조항들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추태를 부려도 부려야 할 것이다. 조선 사람의 탈을 쓰고 제민족이 잘되고 강성 번영하는 것을 한사코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박군의 욕족 패당의 고약한 소갈머리는 어디 갈 데 없다. 이번에 괴뢰 대표라는 자가 유엔 총회에서 놀아댄 해괴망측한 추태는 날로 저들에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핵 및 전략 탄도로켓 능력 강화에 속이 뒤집히고 극도의 좌절과 절망, 공포에 질린 데로부터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주적 권리 행사를 도발로 매도하여 국제적인 제재 압박 분위기를 고쳐보려는 박군의 욕적 패당의 흉심에 따른 것이다. 동족 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나머지 절개들을 국제무대까지 내몰아 깡패같은 대결 난동을 부리게 한 박군의 욕도야말로 민족의 망신이고 수치덩어리이다. 괴뢰 패당이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황당무기한 개나발을 드러놓으며 지랄발광하는 것은 위성과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 전웅아, 초보적인 분별력도 없는 무지몽매한 전치, 동족 대결에 환장한 역정부리로서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요실히 드러낼 뿐이다. 개눈 지저도 행렬은 간다고 미국 상전의 사타구니에부터 잔명을 부지하는 괴뢰 패당이 제 아무리 미친 개처럼 지저대도 우리는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리며 광활한 우주정복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나갈 것이다. 괴뢰 패당은 선군조선의 푸른 하늘로 계속 기세차게 솟구쳐오르는 우리의 위성들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구경이나 하게 될 것이다. 박군의 욕적 패당은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저들의 비참한 종말만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체 105, 2016년 10월 20일 평양.